시청각인데 만나자던 그 사람은 왜 아직 안 오실까 수십 계단 층층대가 너무 높아 못 오시나 정각인데 만나자던 그 사람은 왜 아직 안 오실까 층층대가 너무 높아 못 오시나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만년에 못 오시나 남산 보시게 12시 정각인데 만나 아직 안 오실까?